공급하기 위한 그런 강의를 내년에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 동안 그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동안 하는 동안에는 필사를 해야 돼. 이제 막 이렇게 계속 베껴쓰기. 그렇게 하고 이제 한 달 동안에는 글 써보는 실습을 한 달. 글 써보는 실습을 한 달.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논문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평문 쓰기, 그 다음에 그 보도자료 쓰기, 간단한 공지사항 쓰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문자, 휴대폰 문자 쓰기도 지금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휴대폰 문자 최고로 잘, 휴대폰 문자도 잘 쓰면 상대방에게 굉장히 고통을 줄 수도 있어. 그렇게. 네, 여러분들하고 나오고는 그런, 이렇게 얘기를 할 일이 없습니다만은, 저는 참 그, 이렇게 뭐라 그러죠? 상대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글을 잘 써요. 응? 가끔 그러지. 내가 뭘 물어보고, 뭐 말할 때, 질문 받으면, 김선주 씨 질문 받으면 좀 괴롭지, 가끔. 이거 읽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괴롭잖아, 그지? 어감이라든가 이런 게. 응? 안 받아봤어? 해볼게, 오늘 주고봐. 정인, 그지? 네. 대답할 때 좀 민망하지?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그러니까 글쓰기에 관한, 뭐 내가 달인은 아닙니다만은, 좋은 글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이번 강의는 고전 내용을 중심으로 했다면, 이제 좋은 글이라는 건 어떤 글인가?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한 달 동안 강의를 하면서 그런 좋은 글들을 베껴 써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동안 자기가 써보는 거 해서 두 달에 완성되는, 예, 두 달에 딱 완성돼. 그래서 이제 졸업 수료 딱 하고 그 다음 코스 또 이제 계속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처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5세트 10달 그걸 하려고 그래요. 내년에도 주변에 많이 홍보들 하세요. 여러분들도 물론 와가지고 깍지 끼고 엎드려 뻗쳐서 한번 해봐야지. 이제 글쓰기 할 때 이번에는 내가 상대적으로 레포트 돌려주고 할 때 덜 괴롭혔는데 내년에는 그거 없어. 이재열 씨 이번엔 베리굿 받았지만 내년에도 베리굿 받으려는 보장은 없어. 어? 그러니까 업무가 한가한 계절 두 달을 골라서 네? 바짝바짝 알겠어요. 해봅시다. 그래서 기왕에 오래 했으니까 내년에도 해봅시다. 그리고 오늘 책을 내기로 한 출판사 편집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내년에 여기서 강의한 올해 여기서 강의한 내용을 내년에 고전 열권 이렇게 이 책을 낼 거예요. 근데 대체로 봐서 한 600페이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열권이니까 600페이지쯤 되는데 여기 강의 들었던 분들에 한해서 책 등에다 세심을 박는 특수판을 한정 제작해가지고 선생님 저 가지고 다니면서 언짢은 놈 있으면 대가리 뽀개게 좀 저는 좀 그걸 좀 그러면 그런 분들을 한해서 특수판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신청들 하세요. 난 벌써 지금 편집장님 때 5번 신청했어. 나 그다음에 임영수님도 좀 필요하시니까 임영수님도 그리고 그래 하니까 그리고 이 올해 말에 임영수 선생님이 번역하신 저 자클린 로미라는 사람이 프랑스의 그 아주 그 데리다나 이런 사람들보다 더 공부 잘한 사람이야. 자클린 로미라는 분이. 실제로는. 데리다나, 저, 들레즈나 이런 사람들은, 자클 아캉 이런 사람들은, 우리만 유명하지, 프랑스에서는 안 유명해. 프랑스에서는 안 유명해. 자클린 로미가 에콜로르말 최초 여학생이죠. 그런, 에콜로르말이 남학생들밖에 못 들어왔거든? 에콜로르말 그 슈퓨리에, 그러니까 프랑스 고등사범학교 있죠. 데리다나, 저, 푸코나 이런 사람이 나온, 그 에콜 로르말 시피리의 고등사범학교 최초로 입학한 여학생이 자클린 로미라는 분인데 이런 사람이 진짜 석학이야. 그렇잖아. 그 양반이 프랑스에서 제일 일진으로 치는 학자가 누구냐? 고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근데 그 양반이 쓴 왜 그리스인가? 왜 그리스가 고전인가? 왜 그리스 비극인 일진인가? 왜 투키디데스는 짱인가? 이거 있잖아요. 이걸 다룬 책이 왜 그리스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올 연말에 나옵니다. 이명수님 번역하신 그 책이 후마니타스 출판사에서. 지금 막판 잉크 바르기 작업 중이에요. 여러분들 이번에 강의 들었던 사람들 다 내가 저기 나중에 팀장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위치 추적을 다 해가지고 책이 그쪽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 내년 1월 달에 강의도 없고 그래가지고 할 일도 없으니까 내가 강의를 듣면서 위치 추적을 해서 책 배달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응? 자클린 로미 책 배달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내가 추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저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 책을 다 읽으세요. 그러면 내년에 임영수님이 수요 인문학 할 때 그걸 한 달 동안 강의를 하시, 미리 읽어야 돼요, 미리.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미리 읽어야지. 막 와갖고, 그때 와갖고 막, 이렇게 보면 안 돼. 내년 1월에는 하여튼, 다들 조심해. 자클린 로미 책, 응? 석춘. 네. 세뱃돈 받으면 바로, 로미 책으로. 올인이야. 네. 몰빵해야 돼. 그러니까, 로미 책 배달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를 내가, 로젠 택배, 한진 택배, 이렇게, 다 체크해가지고, 택배 추적, 그거, 소프트웨어를 내가 아주, 노트북에다 깔아가지고 다 할 거예요. 최진 씨도 마찬가지. 최민지 씨도 마찬가지. 안 산다는 거? 안 돼요. 목동인 거 알아요, 집이? 목동 지역에 자클린 로미 책이 배달되나 안 되나 나 볼 거야. 자,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얘기를 계속 좀 하겠습니다. 폴라니에 관한 얘기. 지난번에 폴라니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그리고 폴라니가 파악했던 당대의 핵심적인 문제가 국내적인 차원에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경제적인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던가, 이걸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가장 폴라니가 파악하기에 핵심적인 문제는 뭐였냐? 기계재 생산에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자기 조정 시장이라고 하는 것, 이게 문제가 있었다. 자, 핵심적인 것은 폴라니가 파악하기에 핵심적인 것은 자기 조정 시장. 오늘날 널리 사용되는 용어로 말하자면 굳이 자기 조정이라는 말 쓰지 않고도 그냥 시장 경제라는 말을 쓰죠. 오늘날 널리 사용되는 용어로는 시장 경제라는 말을 쓰는데 이 시장 경제에 문제가 있었다.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 삶의 모든 측면을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것으로 환원시켜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것으로 환원시켜서 거래를 해보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토지는 생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병호 토지 생산업체 있어? 없지? 응. 오바이트 생산업체는 있어도 토지 생산업체는 없어. 토지는 생산되는 게 아닙니다. 이리 와. 늦게 온 사람이 빨리 자리를 쳐. 빨리. 남극 탐험대 갔다. 그러니까 토지는 생산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물론 생산이에요. 사극을 보다 보면은 중전마마께서 왕자님을 생산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 난 그래서 중세 고전 시대 왕들은 생산, 우리는 그냥 출산하셨습니다. 아, 저것들은 먹는 것도 뭐 진지라고 그러고 않고 수라라고 그러고 임금의 얼굴은 용환이라고 그러고. 나서 저 생산인가?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러면 누가 아, 사람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고 사람은 생산되는 게 아니죠. 기계적으로 주기적으로 뭘 넣어갖고 예상 가능하게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특히나 인간 노동력은 몰라도 토지는 더욱이나 생산되는 게 아닙니다.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토지를 그렇게 상품화해가지고 대규모로 부동산 개발을 해서 하기 시작한 것. 이게 1800년대 중반에 절정에 달했어요. 1800년대 중반에. 절판돼서, 아니, 품절된 상태라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을 못하겠는데, 데이비드 하비라고 하는 학자가 쓴 데이비드 하비.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다 하비, 뭐 하비 맨스필드, 뭐 데이비드 하비 뭐 다 비슷해. 데이비드 하비 그러면 현재 그 전 세계적으로 일진급 마르크스주의 학자를 거론해봐라. 그럼 하비가 넘버 5 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왔었어요. 내가 다음 달부터 입고 올게요. 그 빨간 난방 셔츠 내가 입고 다니는 거 본 적 있죠? 그 하비가 그걸 입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도 하나 샀지. 국토연구원에 왔을 때, 이 양반이 장난 아니야, 포스가. 그래서 내가 그때 나도 만났는데, 스피킹이 안 되니까, 이게 대화가 안 돼, 스피킹이 안 되니까. 근데, 데이비드 하비가 쓴 책 중에, 모더니티의 수도 파리라는 책이 있어요. 모더니티의 수도 파리. 이 책이 있는데, 요거를 구해서 보세요. 요걸 보면은, 어떻게 해서 지금 오늘날 파리에 가보면, 파리가 쫙 멋있는 도로 계획을, 도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180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도시예요, 파리가. 오스망이라고 하는 시장이 만들어 놓은 도시입니다. 빅토르 위고나 이런 사람 다 싫어했던 거고, 오스망이 만든 파리. 그러니까 이 1800년대 중반에 오스망이 만든 파리가 어떻게 해서 빈민 지역과 부자 지역으로 나뉘고, 그 다음에 도시 계획이 이루어지고, 뒷골목이 재개발되고, 그 다음에 안 나가려고 버팅기는 세입자들을 어떻게 갈아 뭉개고 했는가가 쫙 나와 있어. 쫙 나와 있어. 다시 말해서, 150년 전의 용산. 이게 나온다, 이 말이야. 150년 전의 용산. 변함없이 항상 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 책을 꼭들 한 번씩들 구해서 읽어보세요. 내가 이 책을 번역 감수를 했어요. 번역 감수를 했는데, 내가 통제가 가능한 출판사에서 내질 않아가지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통제 가능한 출판사라면 내가 득달같이 깡목 들고 달려가서 빨리 내도록 해라. 이렇게 했을 텐데 이게 안 돼. 근데 되게 좋은 책이야. 이게 파리 모더니티, 캐피탈 오브 모더니티라는 책이 처음에 나왔을 때 내가 사서 읽어보고 굉장히 좋다. 이렇게 했는데, 이 책을 출간한 출판사에서, 그 편집자가 저에게 연락을 해서 감수를 좀 해달라. 그래서 했던 책이에요. 진짜 책 좋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제 기회가 되면 데이비드 하비도 멋진 문장 쓰는 사람이요. 기회가 되면 이제 이런 고전 말고 현대 사회에서 막 20세기에 만들어진 멋진 텍스트들 있잖아요. 데이비드 하비나 또는 하비 맨스필드나 또는 로빈 콜링우드나 이런 양반들이 역사 이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텍스트를 현대에서 이제 내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고전으로 올라갈 것 같다. 앞으로 한 100년 지나면 이렇게 예상이 되는 텍스트들이 있어요. 교수들이 까치 이런 건 절대 안 되지. 올라갈 것 같다 하는 텍스트들이 있는데 그런 텍스트들을 골라서도 한번 읽어볼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낄낄대고 재밌게 읽는 부분들이 있거든. 그런 맛을 알아버리면 책을 읽을 때 책값이 많이 절약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좀 찌질하다 싶은 책도 사서 읽어요. 왜냐? 찌질함을 이렇게 밝혀서 사람들에게 읽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은 찌질하다 싶은 책을 살 필요가 없지. 나는 의무가 있으니까. 의무감이 있으니까. 비싸도 찌질해 보여도 비싸더라도 찌질한 것 같으면 사람들에게 돈을 아끼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서평가로서의 의무가 있으니까 사서 봐. 어디야? 생각의 역사 어디서 나왔지? 여민동군? 들녘에서 나왔지? 생각의 역사. 불에서 프로이트까지 1권으로 나온 게. 그게 들녘에서 4만원인가? 4만원. 예? 예, 들녘 맞죠? 생각은 나무는 출판사 이름이고. 생각이 나무에서 생각이. 생각은 나무에서는 안 났어요. 생각은 나무에서는 나한테 연락이 안 와요. 들녘에서 이 책을 내고 저한테 저기 증정본을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저 소개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4만원짜리지만 내가 돈 주고 사서 보겠다 그래서 내가 샀어요. 네? 이러면 탁 겁나거든, 편집자들이. 증정본으로 탁 입을 틀어막, 강요는 입을 탁 틀어막으면 처먹고 헛소리를 못하니까. 응? 4만원 주고 샀어 그러면 개책 엉망이다 그러면 확 씹어도 할 말 없거든. 근데 별로야. 일단 보류해. 그거 책 샀어요? 보류. 불에서 프로이트까지 일단 보류. 생각의 역사. 일단 제 1권인데 지금 사서 내가 지금 한 3분의 2쯤 읽었어요. 군데군데 이렇게 내가 봐서 읽었는데 인포메이션, 번들 오브 인포메이션이야. 정보의 묶음이긴 한데, 통찰력이 좀 딸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규모로 승부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걸 사서 읽으면 내가 가오가 확 썩었지. 해갖고 샀다가 손해를 보는 수가 생겨요. 사람이 알아야 할 모든 거 교양 있잖아요. 그것도 들녘에서 나왔죠. 그것도 보류해야 돼,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 그런 책들. 두께로 승부하는 책들 조심해야 돼. 물론, 내가 내는 두꺼워지죠. 내년에 내게 될 600페이지짜리 책, 이런 건 당연히 사야 돼. 도서관에 계속 신청하고. 안 되면 막, 관장 나와! 막 이러면서. 막 나이 구민이야! 막 이러면서. 그,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책 살 때도 얇지만 좋은 책들이 되게 묻히는 경우가 많아. 사람들이 책이 얇고 페이퍼북으로 돼 있으면 좋은 책이 아닌가 같다 생각해가지고 괜히 안 사요. 그러니까는 페이퍼북으로 얇게 해서 10,000원, 12,000원에 팔아도 될 책을 �히 하드카바 장정 때려서 20,000원으로 붙여 팔면 뭐 있어 배갖고 사버려. 장정도 화려하게 버드드드 해갖고. 그러면 보응되는 거 아니야. 그거 샀어봐. 그러면 필자는 필자대로 땡잡고 출판사는 출판사대로 독자 뜯어먹고 좋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4만원짜리 책들, 이렇게 두꺼운 책들 조심하세요. 어쨌든 이 책은 저 모더니티 투 더 파리 이걸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되게 좋은 책이에요. 요거, 요 내용 자체가. 1800년대 중반, 이때가 폴라니가 굳이 지적하지 않아도 전 지구적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파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파탄이 터진 게, 1차적으로 터진 게 제1차 세계대전이고, 그것이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적어도 30년 동안 그 요동이 따다다닥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대영제국의 패권이 무너지고 미국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지금 달러가 기축동화 무너지잖아요. 그럼 1945년부터 지금 몇 년이야? 2009년이니까 2005년하고 2005년에서 1945 빼면 얼마요? 60년이죠. 사람도 60년 되면 죽잖아. 60년을 해먹은 거야 미국이 지금. 전후 자본주의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60년을 딱 해먹고 떨어지는 거죠. 어찌 될지는 몰라요. 우리도 지금. 우리도 어찌 될지는 몰라. 잠재 실업자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 그거는 이제 오늘날 얘기고, 자기조정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파탄을 이르렀다. 이 자기조정 시장이 파탄을 이르렀다는 것을 갖다가 알기 위해서는 시장 경제가 아닌 것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턱 나와버리거든. 시장 경제가 아닌 것들. 뭐냐? 인간은 물질적 재화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물질적 재화를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사회적인 지위나 권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잡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아주 집약에서 말하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명예도, 뭐 사랑도, 재산도, 지위도 다 돈으로 환원시킬 수 있어요. 돈으로. 돈으로 환원시킬 수 있어. 그걸 환원시키면 그게 어떤 사회냐? 막장사회라고 그러지, 그런 걸. 응? 즉, 명예가 중요하고 돈을 멀리 적당한 선에서 굶어죽지 않을 정도로 생활을 유지하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경제적인 수입이 있는 상태에서 명예를 지키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더 돈을 갖다 긁어 모으면 막장사회가 되는 거라. 사례가 나왔잖아, 정운찬. 응? 서울대학교 총장이면 돈을 더 긁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사방에서 용돈 받잖아. 아니, 대학교 총장이 왜 모자회사 사장한테 1,000만 원을 받아? 출판사 사장도 아니고. 나 예스24에서 고문료를 갖다 5,000만 원 받은 건 내가 이해를 해. 서점이니까.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나도 선생이잖아요. 그죠? 인문학자야. 인문학자 어디서 소문이 쫙 났어. 오마이뉴스에. 응? 동대문구 정반대에서 강의하던 강요 선생, 응? 연탄공장 사장에게 2,000만 원 용돈 받아. 그래 막, 연탄공장, 그 양반 연탄공장 가서 뭘 했나? 인문학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 모자회사 사장하고 서울대학교 총장하고 무슨 관계야? 그런 사회를 우리는 막장사회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가 돼요? 만약에 내가 뭐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서 뭐 자문료 1,000만 원 받아. 그럼 그래, 그 양반 뭐 서평도 쓰고 책에도 좀 아니까. 그렇게 이게 말하자면 좀 필연적 연관이 보여야 되잖아. 근데 모자회사 내가 제일 의아한 게 도대체 모자하고 무슨 관계야? 어? 또는 내가 그 만약에 뉴스로 동대문구 정반대에서 인문학을 강의하는 강연 박사 저기 뭐야 코오롱 스포츠에서 100만 원 받아. 혹시 코오롱 스포츠 무슨 상관이야? 내가 그치? 나는 달리기도 안 돼. 지금 20분 이상 걸을 수도 없어요. 지금 왼쪽 발이 나는 이게 장애인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쳐가지고 걸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안 되잖아. 물론 저런 데서는 받을 수 있지. 저기 밀리터리 관련 밀덕이기 때문에. 얘기 나온 게 말했는데 밀리터리 덕후들의 필독서 하나 나왔어요 이번에. 이건 내가 밀덕인데. 마하쥔, 중국의 마하쥔, 중국 인민해방군 현역 대령. 이 사람이 해설한 손자병법. 이건 뭐, 죽이는 거야, 이거. 밀덕 손 들어봐. 자기가 밀리터리 덕후다. 손 들어봐요. 없어. 아무도 없어. 빨리 손 들어. 네, 있지. 창현. 뭐 아냐? 너 왜 아냐? 어쨌든 마하쥔이라는 양반이 쓰신 손자병법 교양강이라고, 제목이 손자병법 교양강이 돌베개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꼭 밀리터리 덕후가 아니라도 읽어볼 만합니다. 고전을 어떻게 읽는가? 내가 이걸 다 보고 사마천의 이 똑같은 시리즈인데 지금 돌백에서 시리즈로 나오고 중국 고전 시리즈로 중국 교전 교양강의 시리즈로 나오는 건데 사기 교양강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손장부 교양강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딱 내가 머리만을 우리가 머리만 읽고 판단하라고 그랬잖아. 머리만 딱 읽어보니까 야 중국 인민 해방군의 그 위용이라는 거 확 느껴져. 우리나라에서 현역 대령이 이런 거 쓸 수 없어. 응? 현역 대령은 군납비리에 계속 얽히죠. 아 죄송합니다. 현역 대령이 이런 거 쓸 수가 없어. 인민해방군 대령이 이걸 딱 썼단 말이죠. 어우, 놀랍더라고. 놀랍더라고. 원래 지금 지금은 맛이 가버린 분이 있잖아. 저, 누구냐. 예? 저기, 시스템 연구소, 그, 육군 대령으로 예편해가지고, 문근영이가 지만원. 지만원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90년대 초만 해도 얘가 좀 반짝반짝 했던 사람이야. 그 사람이 기업에 컨설팅 다니고 그랬어요. 그 시스템 가지고. 근데 어느 날부터 형편이 안 좋아지니까 사람이 막장으로 가요. 다 그래. 내 인생의 그 히스토리를 잠깐 하나 밝히자면 90년대 초반에 박사학위를 받은 후 한 1년 정도 경제경영 자기개발 책을 내서 이상 야리꾸리한 책을 미국에서 들여다가 기업에다가 팔아먹고 AS 해준답시고 이렇게 하는 이상 야리꾸리한 회사에서 제가 일을 했었습니다. 사장님 가방 들고 다니면서 사장은 박사 비서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내가 지만호 씨를 본 적이 있어요. 어디 이제 그 조찬 모임 이런 데 가서 똘똘했어. 다 명석했어. 근데 형편이 좀 안 좋아지니까 공부 안 하니까 컨설팅 안 들어오고 컨설팅 안 들어오니까 형편이 안 좋아지죠. 그리고 악순환으로 들어가 버리지.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이상하게 됐어요. 그 사람도 좀 굉장히 똘똘한 사람입니다. 육군 대령 출신 중에 책 몇 권 쓴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마하진 이 사람이 왜 내가 이걸 보고 멋지다 해놨냐면 손자병법에 관한 해설서도 나도 꽤나 봤습니다. 이 덕후들도 항상 교양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맨날 이상한 총만 모으는 게 아니야. 덕후도 굉장히 배경이 넓어. 응? 근데 손자병법은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책이다라고 딱 얘기를 시작을 해. 오, 이 쏘네.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만드는 책이구나. 그러니까, 손자병법의 핵심이 뭐냐? 속전속결. 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 짓다 말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속전속결. 이런 거. 그리고, 손자병법에는 바다에서 싸우는 얘기는 전혀 없어. 아, 농경사회. 계속. 그럼 농경사회 태제, 농경사회에서 만들어진 이 병법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요걸 논증하기 위해서 다 끄집어다가 정교하게 논증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책이 만들어진 백그라운드부터 얘기를 하는데 멋지더라고. 잘 써졌다. 그래서 내가 인민해방군의 그 위용을 다시 한번 이번에 느꼈어요. 응? 한번 관심 있는 사람들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든지 사서 읽든지 한번 해봐. 덕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쨌든 모든 것을 시장으로 환원시키면 그 사회는 막장사회가 돼.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 자기조정 시장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장으로 환원시키는 사회와 모든 것을 시장으로 환원시키지 않는 사회를 동시에 놓고 비교해볼 경험이 없거든요. 근데 그걸 동시에 놓고 동시에 다 경험해보고 동시에 놓고 비교해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야. 놀랍죠? 그래서 폴라니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던 거예요. 왜 아리스토텔레스 연구냐?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니코마코스 윤리학이 이어지는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의 제1권.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제1권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정경제와 돈벌이 경제를 구별합니다. 이건 아리스토텔레스의 상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히랍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자영농을 중심으로 한 가정경제, 즉 자급자족 경제 있잖아요.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것, 내가 쓸 것만 생산하는 것. 그러니까 가정경제는 뭐냐? 사용을 위한 생산, 그리고 돈벌이 위한 생산, 경제는 뭐냐면 이익을 위한 생산. 요 두 가지를 아리스토텔레스는 동시에 겪어봤습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가 바로 사용을 위한 생산에서 이익을 위한 생산으로 전환되는 시기였어요. 그러다가 급속도로 망해버린 거거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용을 위한 생산과 돈벌 위한 생산을 갖다가 구별을 하고 이익을 위한 경제, 돈벌이 이익을 위한 생산, 여기에 모든 것이 올인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여기다가 모든 것을 걸게 되면은 사회적 관계 자체가 경제적인 관계로 환원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회라고 하는 말하고 경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원래 사회가 이렇게 있으면 경제는 그것의 일부로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경제가 먼저 있고 사회가 그 경제를 위해서 모든 걸 하잖아요. 예를 들면 택시를 탔습니다. 저번에 제가 우리 아이가 맹장염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얘가 아침에 학교 가는데 오른쪽 여기 배가 아프다고 그래서 학교 가는 길에 병원을 좀 들러봐라 그랬더니 예 그랬더니 뭐 아니야 안 아프냐 그랬더니 뭐 따끔따끔한데 괜찮아요. 그래서 병원을 들러봐라 했더니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했더니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택시를 타고 집에서 독립문에 있는 세란병원으로 택시 타고 가는데 마침 그 뉴스가 나옵니다. 이번에 뭐 삼성에서 매출을 어떻게 하고 순이익이 얼마나 하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삼성 서프라이징 뭐 이렇게 했다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다가 또 그때 한참 쌍용 자동차가 여름에 8월 말에 쌍용 자동차 노조 그 농성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택시 운전사 양반이 노조 이 새끼들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좀 양아치 같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말하면 좀 찬성해 줄 알았던 모양이지. 그래서 내가 짜증나 가만히 노조 다 죽여버려야 돼. 가만히 있어. 네. 지금 여기서 터지면 안 되잖아. 계속 삼성 뭐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내가 근데 삼성이 기사님 삼성은요 지금 그 외국인 주주 비율이 높습니다. 한국 회사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건희 회사죠. 네? 한국인 회사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이 양반이 가만히 있더라고. 내가 좀 이제 이렇게 뭐 약간 그 영어를 섞었거든. 그랬더니 아, 이 자식이 생긴과는 달리 약간 양아치는 아닌가 본데. 근데 그래서 약간 조폭스럽게 생기니까 이제 노조 문제를 계속 이제 나오더라고. 그래서 막 계속 뭐 쌍용차 애들이 이거 발바부로 해야 돼, 뭐 가라부로 해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였어. 내가 딱 한마디 했지. 아드님이 거기 다니시면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내가 그랬어. 아드님이 거기 다니면. 그잖아요? 자기 아들이 거기 쌍용차 다닌다 생각해봐. 가라부로 해야 돼, 죽여버려야 돼. 이런 소리 하겠어요? 사람이 다 자기, 근데 고향받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참고 견뎌서 기업을 발전시켜가지고 나라가 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이게 뭐냐? 경제를 위해서 우리를 희생하는 거죠. 그게.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사회라고 말할 때 사회라고 하는 것 안에는 아주 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우리들의 인간관계, 그 다음에 도서관에 와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 이게 다 사회적인 활동이잖아요. 지금 임종인 학생에게 그 만원짜리 강의라고 말했던 선배 있잖아. 아, 어찌 됐나? 안 만났어? 만나지 마. 임종인 학생에게 지금 10,000원짜리 강의를 들으러 가냐 했던 선배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이 강의가 10,000원으로 환원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경제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모든 것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경제 안으로.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게 내 삶의 양식으로서의 강의이기 때문에 10,000원을 내고 온다 해도 이것이 10,000원이 될 수도 있고 20,000원이 될 수도 있고 30,000원이 될 수도 있고 이 가치가 인밸류업을하죠.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인간관계로서 학문을 주고받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여러분들 전달받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이 내면 세계를 넓히고 나도 이렇게 내 마음에 들어있던 것을 끄집어내서 서로 접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관계는 뭐냐면 돈을 주고받는 거래관계가 아니라 어차피 내가 강사료도 받고 여러분들 10,000원 낸다 하지만 그것은 그 외의 우리의 모든 학문적인 전수관계라고 하는 그 속으로 10,000원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부분집합이 되죠. 그 친구한테는 그것 안에다가 나머지가 들어가는 거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 보면서 폴란이는 어떻게 되냐면, 묻어 들어가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embedded라는 말을 쓰는데, 즉, 사용을 위한 생산을 하는, 여기서 중요한, 폴란이 이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 또 나와요. 묻어 들어가 있다. 사회 사용을 위한 생산, 가정경제의 상황에서는 사용이 목적이지 이익이 목적이 아니니까 경제적 동기가 사람을 움직이진 않아요. 여기 지금 올 때, 임종인 군 여기 올 때 10,000원 냈으니까 본전 뽑아가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오나? 혹시. 지금 몇 사람 눈빛이 흐려지는 사람들이 있어. 준호. 그런 생각하고 동계산 안 코지? 허구나 보다 대답을 안 해. 동계산을 못 한단 말이야, 이거는. 병원은 어때? 아, 피곤하니까 싫어오나? 괜찮아, 차라리 그게 나아. 네, 선생님.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10,000원이라고 저 학생은 이제 그 선배가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돈으로 환원한다고 그러더라도 10,000원보다 훨씬 높은 가치의 돈을 책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으니까는 그런 곳을 찾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기도 있고,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런 사람들이랑 얘기해보잖아요? 그러면, 값이 싼 강의일수록 사람들이 그 내용도 부실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잖아요? 그럼 가격을 매겨. 아, 10,000원이니까 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기는 경향이 아주 높아. 그게. 그래서, 요거 경제적인 이윤을 이익을 갖다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관계들이 경제 안으로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경제가 아니 사회가 경제 속으로 묻어 들어가는 거예요. 묻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사용을 위한 생산, 즉 가정 경제 시스템일 때는 사회 속으로 경제가 묻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는 사회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고 요 구별을 사실 그러니까 묻어 들어가 있다라는 이 말을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건 아닌데 정치학 1권에 나오는 요 말을 가지고 폴라니는 이렇게 사회 속으로 경제가 묻어 들어가 있던 상태 이게 정상인데 이게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이것이 뚝 떨어져 나와가지고 갑자기 이게 경제가 되고 그 사회의 모든 부분들을 이 안으로 이런 식으로 변화돼 버렸다고 얘기를 하죠. 요게. 요게 바로 이제 폴라니가 비시장 경제와 시장 경제를 갖다가 놓고 비교하면서 묻어 들어가 있다라는 수로를 사용해서 말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시장화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가족 관계. 또는 전통적인 공동체. 그런 거 있죠. 또는 무형 문화재. 지금 저작권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해결 안 난 부분이 뭐냐? 무형문화재는 어떻게? 공동체의 무형문화재 있잖아요. 가령, 아,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전라남도 해남군, 뭐, 땅끝 마을 바닷가에서 엽차기 하던 아이들이 내는 개소리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 그걸 녹취해왔어, 이제. 최상일 PD였습니다. 이렇게 녹취를 한단 말이지.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 그걸 녹음해갖고 어떻게 해? 그거는 계량화도 안 되고 저작권도 안 매기죠. 시장에서 팔 수도 없고. 그거 하다가 그러니까 가족관계도 그렇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것이 시장화 가족관계 같은 것도 시장화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추석 연휴를 마치고 또는 설 연휴를 마치고 갑자기 경기도 파주군에서 공기총으로 형님을 쏴죽인 사건 이런 것들이 가끔 일어나잖아. 재산 다툼으로 갑작스럽게 개발된 지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제가 잘 알죠. 제가 그 동네에서 저 은평구에 있는 학교를 고등학교를 다녔으니까 우리 다니던 학교에 그 구파발이라든가 파주라든가 고양이라든가 경기도 고양 이런 데서 유학원을 그때 유학 왔어요. 그 서울로 지금이야 그 수도권 절철이 다니지만 그때는 파주에서 이런 애들 진짜 불쌍한 애들 서울 끄트머리가 구파발이었잖아요. 여러분들 그 함춘호라는 그 기타리스트 알아요? 그 함춘호하고 제가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근데 함춘호가 구파발 살았거든. 얼마나 천대받은 줄 알아? 촌놈이라고? 함촌놈 한촌놈 뚱뚱 해갖고 사람이 착하거든. 응? 기타 잘 치니까 봐줬지. 그리고 그런 데서는 소음, 뭐 이렇게 누가, 이웃에서 민원도 안 들어와. 그래서 기타를 잘 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쪽 지역이 급속도로 그 개발되고 하는 과정을 제가 알아요. 제가 이제 계속 그 지역에 살았으니까, 서대문에 사니까. 급속도로 개발되어 가면서 가끔 추석 연휴를 지나고 나면 그 지역에서 꼭 공기총 사고가 나잖아. 그런 일들. 그러니까 가족 관계 이런 것들이 시장화돼서는 안 되는데 이제 가족의 관계가 돈으로 이렇게 엮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거기서 문제가 팍 벌어지는 거지.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나에게도 그랬, 나도 그랬어요. 나도 남동생이 둘이지만 연락 안 하고 산 지가 3년이 넘었어요. 내가 돈이 많아서 돈이 없기 때문에 연락들을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말했잖아. 나하고 제일 친한 사람들이 나한테 강의 듣는 사람들이라고. 나를 제일 잘 알아. 그래가지고, 저 지방에서 녹음 파일 듣는 양반들 또, 이렇게 얼굴을 만나면 어제 뵌 듯 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오는 동안에 듣고 왔습니다, 녹음 파일. 뭐, 배낭여행 갈 때, 떼거지로 막 48시간씩 묶어갖고 날아가니까, 지금, 내가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올려놓은 녹음 파일이 지금 600시간이 넘습니다. 1년 내내 들어도 돼, 하루에 1시간씩 해서. 하루에 2시간씩. 내 목표가 1000시간이야, 1000시간. 1000시간 만들어올라. 근데 만약에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것을 시장, 그것 또한, 나는 그런 거죠. 내가 책을 만들어서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어서 책을 팔아. 근데 나는 증정본을 안 받아. 누가 증정본 달라고 그래도 주지도 않아. 나한테 증정본 받아본 사람 별로 없어요. 아주 가까운 분들도 안 줘. 왜? 이거는 상품이니까. 그 대신에 이 시장화되지 않는 부분,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화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녹음 파일이나 책으로 나오기 전에 초고 파일 이런 거 있잖아. 이거는 그냥 네가 인터넷 접속이 되면서 다운받아서 회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써라 하고, 이거는 시장화되지 않는 부분으로 제공을 해야 되는 거라. 이렇게 하면 시장화되지 않는 영역들이 만들어져야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자기조정 시장 안으로 모든 것을 이익을 위한 생산으로 집어넣잖아요. 그럼 그 사회는 막장 사회가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파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문장을 구사하고 있는 글을 썼다 해도 그 사람이 결국 모든 자기의 활동을 시장에서 이익을 위한 활동으로 환원시켜서 하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결국 언젠가는 자기 영혼이 무너지고 병든다 이 말입니다. 폴라니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거야. 이익을 위한 생산으로 계속 밀고 가다 보면은 사람이 결국 이익 추구의 덩어리가 되고,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벤담 같은 사람이 되는 거라. 재고 싶어? 이름 바꿔버려. 조벤담. 어? 석춘벤담으로 바꿔버려. 싫죠?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저 벤담 같은 놈, 그럼 얼마나 이게 치욕스러운 말이 되겠어, 그지? 벤담 같은 창이나 이러면 짜증 안 나겠냐? 짜증 나지? 이 참자 꺼내버리고 싶지, 막. 그러니까 삶의 질이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이제 이런 거, 가족 관계에서 느껴지는 것, 또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10개월 가까이 이렇게 강의하면서 석춘이하고 내가 석춘이 너 똑바로 해라 이렇게 말하면 이게 느껴지는 어떤 질적인 측면들 있잖아. 계량화되지 않는 거, 어? 아버지 건강하시지? 이런 말 하면 사정을 아는 사람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시장으로 환원되지 않잖아요. 요게 남아 있어야만 삶의 질이 보장이 되는 거고 인간의 영혼이 맑아지는 거라는 얘기죠. 근데 자기조정 시장이라고 하는 것, 요 시스템으로 들어서면서부터 완전히 이것이 무너졌고, 동시에 이것을 아예 지난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입헌국가, 개인의 사적인 소유권을 출발점으로 삼는 헌법을 만들어서 그걸 국가 시스템으로까지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제 이 사회가 가져다주는 병폐는 말할 수 없이 크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폴라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조정시장과 그 돈벌이 경제와 가정경제 이 두 개를 비교했던 아리스토텔레스를 거론하면서 폴라니는 거론하면서 이제 이것이 경제가 사회에 묻어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사회가 경제에 묻어들어가 있는 건지 이 두 가지를 놓고 사태를 파악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 100년의 평화, 지난번에 100년의 평화 이것이 깨져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참 홍기빈 박사 그 강의는 끝났습니까? 네, 어제로 끝났습니까? 잘 끝났어요? 그거 들었죠? 그거 듣고 이거 들으니까 더 이해가 잘 되죠? 거기서 예습하고 여기서 복습하고. 무지하게 해야 되는 기라. 그러면 그 100년, 요거 깨져나갈 무렵에 이제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또 다른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이중의 운동이라고 하는 게 이중의 운동 또는 이중적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중의 운동이라 해도 되고 이중적 운동이라 합시다. 이중적 운동이라는 게 일어난다. 운동 하나가 어떤 운동이냐? 즉, 자기 조정 시장이니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하나는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시장 조직 확대 운동. 이 한편으로 일어나, 이 사회에서. 모든 것을 상품으로 하는 시장 조직 확대 운동으로, 확대 운동이 하나 벌어지고, 이와는 정반대로, 토지 노동 화폐와 같은 허구적 상품에 대해, 상품화를 거부하는 사회의 저항운동이 또 한편으로는 일어난다. 이게 이중적 운동이라고 하지만 서로 대립되는 운동이죠. 이중적 운동인데. 자, 위에 1번 운동,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시장 조직 확대 운동. 요것은 말 그대로 자기조정 시장이라든가 입헌국가라든가 요 시스템에서 계속 일어났던 일이죠. 요건 내가 지금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허구적 상품이라는 건 뭐냐면 토지, 노동, 화폐 이런 것들은 상품이 아닌데 상품 흉내를 내고 있는 거죠. 상품이라는 건 뭐냐면 뭐 여기서 칼 마르크스 잡는 제 일장을 떠올릴 필요 없어요. 그냥 상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때 상품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그 생산을 조직했을 때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상품으로 생각하면 돼. 사람을 갖다 생산 실해 보이는 남녀를 석준이 실해 보여? 자기 실해? 안 실해? 힘들어? 응. 영민은 실해? 좋아. 그러면 여기 누가 와가지고 여기 실해 보이는 남녀 열상을 딱 체크해갖고 자 니들 지금부터 아기를 만들어야 돼.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양돈을 한다 이렇게 양돈하듯이 양인을 한다고 해봅시다. 양돈하듯이 이게 소를 키우는데 목운데 돼지는 꼭 양돈이라고 그러잖아. 목돈이라고 그러면 안 하고 그러니까 다른 이제 우리가 양인을 한다 해봅시다. 사람을 가둬놓고 공장식 양인을 한다고 해봅시다. 자 여기 쪽방에다 넣어놓고 자 하루에 반드시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 하도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해봅시다. 배란 촉진 주사도 막 놓고 그러면 만들어져 사람이 영호야 왜 네. 당해보고 싶다? 그런 세월을 살고 싶지? 그러면 사람이 많이 만들 수 있을까? 자, 내가 분명히 말했어. 시장에서 생산을 조직했을 때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인가? 인간은? 아니요. 만약에 병호 자네를 자기 질문 하니까 지금 삐졌지? 너한테 할게, 그래. 좀. 만약에 이게 집어넣어놓고, 응? 그게 조직을 했어. 응? 그러면 아기를 한, 1년에 한 명씩 꼬박꼬박 나올 수 있겠나? 뭐 하자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뭐 문제는 연봉이죠 뭐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면 지금 뭐 까이꺼 뭐 저 튼튼합니다 뭐 이러면서 할 수 있겠나? 뭐 아니 못할 것 같습니다. 왜? 연봉 많이 준다니까. 그럼 생각을 좀 왜 못해? 연봉이고 나발이고 왜 못하나? 하면 할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병원은? 하면 할 것 같아. 하면 할 것 같아. 이봐. 자기 조정 시장에 들어와 있구만, 이놈들이. 그럼 자, 끝나고 나 좀 만나. 요구가 있어, 어디서. 지금 한국의 출산율이 저하돼가지고, 인간 대량 생산 조직이 지금 비밀리에 만들어졌어요. 곧 파더들 중심으로 만들어져가 있어요, 지금.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사람이? 이게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나? 이런 반성이, 자기 반성이 확 들어와 버리거든. 돼지는. 돼지들 이제 우리가 양돈 농가에서 탁 해. 돼지가, 야, 우리 이렇게 살 수 없잖냐? 아무리가 돼지지만 말이지. 나마다 띠룩띠룩 살, 우리도 나름대로 적정 체중이 있어. 뭐 이러면서. 돼지들이 그런 거 봤어. 안 그러죠? 사람은. 돼지는 우리가, 돼지나 닭이나 소도 공장식 축산을 해서 대량 생산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물며 돼지는 자기 의식이 없고 소는 자기 의식이 없잖아, 소도. 그러니까 그건 가능해. 생산이 가능해, 대량 생산이. 근데 인간도 할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인간에게 이 뇌세포의 일정 부분을 죽인 다음에 해야 될 거라. 그래서 그런 애들 죽인 다음에 해갖고 애를 낳아봐야 그걸 뭐 따 써먹겠어요. 왜? 사람은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반성하는 자기 의식을 가진 존재거든. 대량 생산이 불가능해. 그런데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시장에다 집어넣어서 노동력을 주고 돈을 주고 사고 팔죠. 상품화 시켜버린 거야. 상품이 안 되잖아. 토지도 가령 강남에 목 좋은 땅을 갖다가 기계에다 집어넣으면 그 땅이 또 나옵니까? 안 나오죠. 토지는 유한하단 말이야. 화폐 또한 마찬가지고. 화폐는 원래 거래 수단일 뿐이었는데 돈이 돈이잖아. 지금 계속 돈 주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토지 노동 화폐라고 하는 상품이 아닌 건데, 본질상, 본성상 상품이 아닌 것. 지금 내가 사람이 상품이 아니라는 얘기 예를 들어서 말하니까 딱 틀림없이 알겠죠? 토지도 그렇고. 이게 지금 기계적 생산 이후에 급속도로 발전한 자본주의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여기에 있어요. 치명적인 문제점이. 그래서 칼 마르크스가 그것을 갖다 밝혀서 말할 때 소외된 노동이다. 그렇게 말해. 소외된 노동. 노동이라는 게 소외된 놈이,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동료들은 나하고 같이 안 놀아주고 나를 따시킨다. 이게 소외된 노동이 아니라, 그거는 쪼다 같은 노동이고, 쪼다 외사원을 말하는 거고, 이재열 씨가 가장 회사에서 일하는데 뭐 조현주 씨랑, 선배 뭐 같이 점심도 안 먹어. 혼자 도시락 싸서 드셔. 그리고 자기들끼리 간다. 이런 게 소외가 아니야. 그냥 따당하는 노동이고, 이 소외된 노동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게 뭐냐? 일을 하는데 사람은 자기가 일을 하면서도 이게 온전히 내 일이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고 내가 100만 원어치 일을 했는데 20만 원밖에 못 가져가고 이걸 다 알아. 의식 있는 존재니까. 온전히 자기 자신을 실현할 수 없음을 알아. 이 내가 지금 노동하고 있는 일이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자본가의 공장 주인의 고용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동하고 있다는 걸 알아. 사람은. 아까 말했죠. 가정경제와 돈벌이 경제 얘기했잖아. 가정경제는 사용을 위한 생산이고 돈벌이 경제는 이익을 위한 생산이잖아요. 그걸 알아. 모르면 소외된 노동이 안 일어나. 너 이리 와봐. 이리 해 이놈아. 이리 해. 그럼 사장님 고맙습니다. 존나 열심히 일할게요. 빨리 풀어줘라. 이래. 너 이 노동이 누굴 위해서. 그냥 저는 할 뿐이에요. 이건 소외된 노동 아니야. 그러니까 소외된 노동은 알아야 되는 거라. 사람을 알아. 알기가 어렵거든. 그걸 소외된 노동이에요. 여기서 경제학철학수도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응? 자본의 이윤을 얘기하고 나서 지대, 땅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소외된 노동을 얘기를 해요. 예, 땅과 노동, 자본의 이윤 세 개가 연결돼 있죠. 그게 첫 번째 초고에 그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허구적인 상품이라고 하는 것, 요거 잘 알아놔야 돼요. 이거를. 이게 절대로 인간의 노동은 상품화될 수 없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재열 씨 지금 여기 와서 공부하는 거 왜 해요? 누굴 위해서 해요? 나를 위해서 하지. 자기를 위해서 하죠. 이걸 이 지식을 뭐야 동료들이 뺏어가지도 않죠. 완전히 이거는 내 거야. 여기서 공부해가지고 지금 내가 이걸 안 하면 강연 선생님 뭐 그래도 대가리수 좀 채워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래서 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 제 양반이 강의할 때 일단 50명은 넘어야 뭐 하실 텐데 그래 대가리나 채워드리자 뭐 그냥 짠하잖아. 얼마나 짠하겠어 말이야. 이렇게 해서 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다 여러분들 온전히 나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와요. 그죠? 근데 그 이익을 여러분들이 지금 나한테 강의를 배웠어. 그래가지고 이걸 배워갖고 가서 자 내가 녹취를 다 땄거든. 그러니까 강요원의 고정 강의라고 해갖고 책을 만들어 팔아먹어야지. 이럴 사람 아무도 없어. 나와봤자 바로 내가 웅징이지 웅징.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것도 열 달 동안 그거 들어가지고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아이고 차라리 그냥 안 하고 만다. 그지? 지금 여기서 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 없잖아요. 내가 쓰려고 오는 거죠. 내가 쓰려고. 내가 들어서 내 아이에게, 내 주변에게, 친구에게 뭐 이렇게 나눠주는 건 좋아. 근데 그 친구한테 야 내가 500, 내가 강사한테 오늘 어제 강의 들었는데 내가 오늘 말을 듣니까 500원 내. 그럼 됐다. 나도 10,000원 내고 가서 들을래. 하지. 그 사람 듣겠어요. 그죠? 이건 오로지 내 나의 몸뚱아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듣는단 말이죠. 그럼 이건 뭐냐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꼭 노가다가 아니라 인간의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활동.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행하는 활동. 이게 노동이에요. 잘 알아놔야 돼요. 집에서 혼자 변기를 닦는다든가 이런 건 노동 아닙니다. 변기가 난 더러워. 난 그걸 내가 못 참아. 변기가 조금만 더러워도 나는 수세미를 탁 들고 막 닦아버려. 이거는 노동 아니에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자기 집 변기 닦는 그냥 변기 닦기야. 노동은 뭐냐면 여기서 이 노동이란 말은 여러분들 노동이란 단어가 뭐냐면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행해지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게 동대문구 정부화도서관이라는 사회적인 단체 기관으로 와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이렇게 서로 앉아있고 나하고 만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공부 노동을 하러 온 거라. 이거 활동을 하러 온 거라. 근데 이것이 오로지 나의 즐거움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외된 노동이 아닌 거지. 소외된 활동이 아닌 거지. 만약 여기 끝나고 가는 길에 저기 제대로 안 했으면은 뭐 인사 고과를 매긴다. 회사에서 그러니까 생산성 본부 파견 교육 가면 얼마나 재미없어. 인사 고과에 반영하잖아. 징그럽지. 아유, 옆에 자꾸만 강사님 얼마나 나중에 꼭 시험 보고 말이지. 그거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라. 그게 제가 산업 교육 뭐 이런 거 인문학 교육 그러니까는 완전한 의미에서의 소외를 없애버려. 요 상태. 요 상태. 그럼 이게 바로 가장 자유로운 상태가 되겠죠. 가장 자유로운 상태가 되려면 뭐냐면 무엇보다도 노동. 즉 사회적 관계에서 행해지는 인간의 활동이 철저하게 소외 상태를 벗어나야 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주 대부분의 자기 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렇게 해서 30년 직장생활 하시고 딱 퇴직한 양반들 골프 TV와 바둑 TV로 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쓸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상태로 딱 퇴직을 하시는 거야. 그렇게 진짜로 그런 분들이 있어. 많아. 그리고 아침에 딱 일찌감치 일어나시지. 노인네들은 새벽잠이 없으면 다 바둑 TV를 이렇게 보고 계시지. 아이들은 아빠하고 대화하기가 힘드니까 종종종종 해서 일찍 나가볼지. 아주 더도 없어지는 거라. 나 근데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제 우리 사촌 형님도 그랬어요. 은행에서 퇴직한 형님. 그러니까 이제 그 형수님이 나한테 삼촌이 그래도 와서 얘기 좀 해주라 형님한테. 그럼 그 형님은 내 말을 듣거든. 내가 말을 잘하지. 형 바둑 TV 그만 봐. 어? 야 새끼 아마 자식아 막 그러면 뭐야 이거 추접스럽게 일어나 산으로 가. 막 너 자식이면 동생이 어쩌나 말 그러면 내가 아 진짜 인간 학사가 박사 말 안 들으면 한 자라도 더 배우는 말을 들어야 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막 쫓아내. 근데 가족들이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형한테 물어봐. 사촌한테 형 자신을 위한 일을 해봐. 돈을 안 드려도. 야 나는 평생 회사를 위해서 일했고 가족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뭘 해본 게 없어. 그것도 훈련이야. 나 자신을 위해서 뭘 해본 게 없으니까 야 나 자신을 위해서 뭘 하는 게 나쁜 짓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랬지. 형 나는 평생을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어. 나를 본받아. 맞아 유언이 너 나쁜 새끼지 너 새끼. 응? 장남이 말이야 아버지 연로하시는데 대학원 가고 나는 알바 아니야 형. 나 알바 아니네 형.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네. 내가 좋으면 오는 거고 마시려면 마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죠? 내가 페루나가 아니라 내가 잘 사는 거야. 나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우는 소리를 안 해. 왜? 철학 공부에서도 잘 살 수 있는 걸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어. 이를 악물고 내가 우는 소리를 안 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게 바로 소외를 극복하는 출발점. 노동도 마찬가지. 그래서 인간의 노동을 또는 토지를 화폐를 시장에서 조직을 했을 때 대량으로 생산해낼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허구의 상품이다. 그러니까 요것에 저항하기 위한 이중적인 운동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요것에, 요거 편에 들어있는 사람들하고, 요 편에 들어있는 사람들하고 서로 계속 다툼이 있지 않겠어요? 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지. 이게 바로 이제 사회에서의 갈등 관계라는 거죠. 이거는 화해하고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편이 압도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 그래요.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대규모의 산업구조 전환기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됐다.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오늘 사회 속으로 묻어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이중적 운동이 있다. 하는 얘기 있죠. 거기까지를 일단 하고 조금 쉬었다 더 합시다. 이성호 씨, 왔어요? 네.